Yo, yo, damage, yeah. Okay, 난 무덤덤한 얼굴로 거짓을 또 내뱉어. 다 알면서 난 마치 습관처럼 흔들려. 숨이 안 쉬어져, 추억에 젖어. 더 깊어지는 방황 앞에 내 믿음이 무너져. 한 번의 거짓말이 난 거짓. 어디까지 너였나. 한숨만 계속 뿜어내고 있어. 눈앞이 흐려져가. 어두워진 밤에 모른 게 나를 따돌리던 게 안놈이라고 지부하기엔 불안이 끝도 없던 밤. 암흑 속에 눈 끝내 날 깨워 나 다쳐봐도 의무감도 끌고 갈수록 또 깊어진 상처. 떠난 후에 넌 느껴 답해봐 너도 희미하게 비친 웃음에 감춰진 너의 진심. 이제 내 맘이 너로 불안한 어둠이 쓰라린 기억이 몰아치는 이 밤. 혼란 속에 너 끝내 날 깨워 나 참아봐줘.